3월 한 주도 지나갔네요. Happy New Year 하면서 새해 다짐했던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습니다. 늘 느끼지만 시간은 너무 빨라요. 일상이 똑같이 반복되면 시간이 더 빨리 가는 것 같잖아요. 이렇게 시간에 끌려가지 않으려면 새로운 것들을 하며 변화를 줘야 한대요. 그래서 안 가던 길로도 한번 가보고 새로운 음식도 먹어보고 새로운 취미도 가져보고 하면 하루가 좀 더 알차면서 더디게 가는 느낌이 들 거예요. 당장 핸드폰 배경화면 바꿔도 기분이 새롭잖아요. 작게라도 변화를 주면 어떨까요? 뭐 그렇다고 새로운 라디오를 듣지는 맙시다. 여러분 채널 고정! 여기는 영실트고요. 저는 웬디입니다. 곁에서 멀어져 버린 너 그만 손을 놓쳐버린 너 시계바늘처럼 멀어져만 가고 또 다시 시간을 되돌려야 하는데 어디서부터 잘못된 건지 사라지려 해 우리의 시간 시간을 거슬러 우리 다시 만날 수만 있다면 우리 다시 사랑할 수 있다면 나의 모든 것을 다 버린 내 너 시간을 거슬러 멀어지는 시계바늘이여 제발 갖지 마라 갖지 말아라 붙잡으려 해도 붙잡을 수 없는 시간을 거슬러 우리 다시 만날 수만 있다면 우리 다시 사랑할 수 2022년 3월 7일 월요일 영스트리트 첫 곡은요. One More Chance의 시간을 거슬러로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너무 빨리 간다는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특히 같은 일상을 반복하면 더 빨리 가는 것 같죠. 저도 저희 레드벨벳이 작년이 7주년이고 이제 이번 2022년에는 8주년이 되거든요. 작년에 7주년이 됐다고 했을 때도 와 벌써 7주년이라고? 아니 우리가 그렇게 활동을 했다고? 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왜 이렇게 시간이 빨리 가지? 벌써 새해 2022년도라고? 벌써 1월 1일이 된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또 3월이에요. 시간 진짜 빠른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렇게 시간이 끌려가지 않으려면 새로운 것들을 많이 해주면 좋다고 해요. 새로운 거 하면 좀 기분이 또 더 좋아지는 것 같아요. 저도 안 먹어본 음식들이 많아서 언젠가 또 안 먹은 음식들도 도전도 해보고 취미생활도 안 해봤던 것들도 한번 도전을 해보고 싶습니다. 항상 얘기하는 면허도 꼭 딸 거고요. 예. 자, 그러나 여러분, 라디오는요, 영스를 계속 들어주세요. 딴 데 가시면 안 됩니다. 채널 고정, 진짜. 채널 고정! 정연우님, 아, 딱 걸렸네요. 아, 새로운 라디오 슬쩍 탐색하고 있다가 뜨끔했어요? 웬일 영스 매일 열심히 들을게요. 라고 보내셨습니다. 뭐 다른 라디오 본인이 원하시면 뭐 어쩔 수 없겠지만 넘기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탐색 정도는 뭐 용서도 아니죠. 그냥 뭐 네 하셔도 되지만 아 제가 있는데 어디 가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저랑 함께 해주세요. 네. 9672님 작게라도 변화를 주기 위해 저는 사랑니를 뽑고 왔어요. 완디 오늘이 이틀 차인데 볼이 이렇게까지 부을 수 있구나 하는 감탄 중이에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와, 작게라도 변화를 주려고 사랑니를 뽑으셨다고요? 큰 변 아닌가. 아, 근데 제 주변에서도 사랑니 뽑으신, 저는 아직 사랑니를 못 뽑았거든요. 근데 아, 저는 작게 변화를 준다고 해도 저는 사랑니를 뽑지 않을 겁니다. 저는 큰 수술을 해야 될 정도로 크다고, 그 큰 수술이 될 거라고 해서 안 뽑을 것 같고. 와, 얼굴이 진짜 땡땡 붙잖아요. 오, 안 그래도 저는 얼굴 볼 터질 것 같은데 붐이 얼마나 더 빵빵해질까 생각이 드네요. 8576님 웬디님 보라 처음 보는데 너무 예쁘시고 천사인 줄 알았어요. 웬디 짱 완전 이뻐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아, 오늘따라 제가 좀 약간 밝은 옷을 입었는데 여러분 지금 보는 라디오 보시면요 이 겉옷이요 약간 아이보리 계열이거든요. 오늘 조명이 센가 봐요. 아이보리 옷이 흰색이에요. 저 날아갈 것 같아요. 진짜 그 정도로 지금 조명이 여기가 엄청 세요. 왜 오늘따라 이렇게 환한 것 같지? 좋아요. 저 되게 하얘 보여서 좋은 것 같아요. 뿌샤시해 보여요. 그래서 옷이 아이보리를 입었는데도 안에 지금 와이셔츠를 입었는데 이 셔츠가 다 날아가는 것 같아요. 네, 좋은 말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3162님 오늘 여자친구 모르게 산악자전거 왜 999만원 정도 하는 거를 저도 모르게 지름신이 오셔서 그만 지르고 이제서야 여자친구 만나러 가야 하는데 이 자전거를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합니다. 휴, 분명 화가 폭발할 텐데 말이죠. 이게 999만원인 거죠? 99만원 999만 거의 1000만원에서 만원 모자란 거잖아요. 와, 진짜 하긴 비싼 자전거도 몇천 그래도 999만원 와, 어떻게 말씀하실 거예요? 제발 오늘 잘 넘어가셨으면 좋겠네요. 제발 하루의 마무리가 잘 끝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 999만원을 상상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화가 폭발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열심히 타시고 화이팅! 하루의 마무리 화이팅! 김유식님 8살 아들이 맥반석 계란을 만들어줬어요. 핫팩 두 개를 충분히 흔들어준 다음에 그 사이에 계란을 넣어줘요. 수건으로 덮어두고 24시간이 지나서 확인을 해보면 우와! 맥반석 계란이 만들어지더라고요. 근데 핫팩 가격에 하루를 기다리는 시간까지 합치면 아유, 차라리 그냥 맥반석 계란을 사서 먹는 게 싼 것 같긴 하네요. 우와! 우와! 아니, 사서 먹는 게 더 싸도 저 너무 신기해서 도전해볼 것 같은데? 저는 수족냉증이어서 여름이 되지 않는 이상 손발이 차거든요? 지금도 저는 핫팩을 가지고 있는데 우와! 핫팩 두 개로 맥반석 계란 만들 수 있어요? 집에 가서 도전해봐야지. 이야, 신기하다. 도전! 제가 도전해보겠습니다, 여러분. 네. 완성분들의 사연 신청곡 다 좋습니다. 샵1077 짜문자 50번 기문자 100원 골라 게시판은 무료입니다. 잠시 후 2부에는요 그런 의미에서 새 코너를 가져와 봤어요. 새 코너 서프라이즈 진실 혹은

노래들을 들으면 저는 뭔가 꽂히면 그 노래를 듣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옛날 그런 노래들을 들으면 아 그때 내가 이랬었는데 그때 내가 요 활동을 할 때 이 노래가 나왔었지 아 그때 정말 재밌었는데 이러면서 추억 소원도 하고 또 사진들 요새는 이제 뜨잖아요. 알람이 뜹니다. 뭐 무슨 날 오늘 딱 작년에 뭐 있었던 추억들 이러면서 사진이 알람이 떠요. 그러면 아 내가 오늘 딱 작년 이맘때쯤에 여기를 가서 이랬었구나 이러면서 이런 추억 소원들을 또 핸드폰이 알아서 또 해주고 하니까 사진과 음악, 노래인 것 같습니다. 보기만 해도 그 순간으로 돌아가는 추억을 불러일으키는 것들이 있죠. 그래서 오늘은 이런 사연을 받아볼까 해요. 그때 그 시절로 돌아가게 해주는 것. 전 어렸을 때 바닷가서 주워온 돌멩이를 다 모아뒀어요. 그걸 보면 그때 그 시간으로 돌아가는 것 같거든요. 제가 어렸을 때 입었던 신발이랑 옷을 엄마가 모아두셨는데 그걸 보면 신기하고 너무 귀여워요 등등 완소 여러분들을 그때 그 시절로 소환해주는 것들 많이 많이 보내주세요. 사소하고 재밌는 사연들도 환영합니다. 샵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고릴란 무료고요. 사연 소개된 분들 중에 몇 분 뽑아서 저희가 준비한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노래 한 곡 듣고 오도록 할게요. 델리 스파이스의 고백. 까지 늘 첫째 줄에 겨우 160이 됐을 무렵 쓸만한 녀석들은 모두 다 이미 첫사랑 진행 중 정말 듣고 싶었던 말이야 물론 2년 전 일이지만 기뻐야 하는 게 당연한데 내 기분은 그게 아냐 노래 듣고 왔습니다. 델리 스파이스의 고백. Today's Wendy. 오늘은 여러분들의 공감 사연으로 만나보고 있는데요. 그때 그 시절로 돌아가게 해주는 것. 우리 완소들의 추억을 소환해주는 것들 뭔지 하나씩 만나볼까요? 강슬기님, 어이 깜짝이야. 9살 아이가 아기 때 입었던 베네 쪼그리 보면서 다시 아기로 돌아가고 싶대요. 숙제 안 하고 싶다고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베네 쪼그리를 보면서 아기로 돌아가고 싶다는 말은 처음 들었네요. 아, 근데 너무 귀엽네요. 그 이유가. 나 돌아가고 싶어. 숙제 안 할래. 이러면서. 아, 그럴 때가 있죠. 3684님, 초등학교 때부터 일기 모아놨는데 가끔 보면 너무 웃겨요. 저는 맨날 먹는 얘기만 써놨더라고요. 오늘은 갈비를 먹었다. 맛있었다. 선생님께서 다음엔 다른 얘기도 좀 써달라고 했던 기억이 나요. 라고. 아, 또 먹는 거에 또 재미를 드리면 또 오늘은 갈비를 먹었다. 오늘은 김치찌개를 먹었다. 정말 그러면 선생님 보다가 아, 오늘 이 친구는 진짜 먹는 얘기밖에 안 하네. 다른 얘기를 못 듣나? 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3200님. 최근 유행하는 빵 스티커요. 어렸을 때 원하는 스티커 얻으려고 먹지도 않으면서 엄청 샀거든요. 엄마한테 혼난 건 덤이기도 하고요. 요즘 다시 재출시되면서 구해보려고 하는데 워낙 인기가 많아 어렵네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아, 진짜 품절 대란이 일어났습니다. 그 빵 스티커. 아, 가면은 그 인터넷으로 SNS에서 봤는데 그 편의점에서 그 포켓땡 그 삿 그림을 그려놓으시고 품절됐다고 이렇게 그려놓으시고 하더라고요. 저도 옛날에 샀는데 저는 많이 사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중복이 되잖아요. 친구들이랑 교환을 했죠. 근데 다 똑같은 거여가지고 그래서 교환을 할 수가 없었어요. 네. 김희준님, 저는 빛바랜 그 시절 가정통신문이요. 수우미 양가들로 과목별마다 적혀져 있는데 저는 체육만 수였고 다 양이었어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아, 그래도 수가 있었네요. 얼마나 좋습니까? 예, 얼마나 좋아요. 긍정적이게 생각해보면은 체육하는 것도 솔직히 힘들 수도 있잖아요. 체육이 수였다는 건 또 좋은 거죠. 네. 유경희님, 저는 친구들과 유행하던 이미지 사진을 많이 찍었는데요. 그때는 비싸서 친구들끼리 3355 모아서 여럿이서 찍었거든요. 작은 사진첩을 지금도 보면 그때 생각이 나곤 해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아, 그 이미지 사진 막 꾸미고 그거 말하는 거죠? 아, 재밌었죠. 저도 이거 찍으려고 맨날 친구들이랑 만나면 맨날 이거 찍으려고 이게 그 코스 중에 하나였어요. 무조건 들어가는 노래방 밥 먹고 요 이미지 사진 무조건 찍었습니다. 그게 다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네요. 이 사진들은. 8703님, 저는 지금도 제 방 서랍에 보관되어 있는 구슬과 종이딱지들을 보면 저희 어릴 적 모습과 친구들이 소환이 돼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우와, 언제적인 거죠? 구슬이랑 종이딱지면은, 근데 그게 아직도 방 서랍에 보관되어 있다고 하는 거 보니까 그래도 조금 시간이 된 것 같은데. 근데 이런 학창시절 때 썼던 물건들이나 놀이를 했던 걸 보면은 추억 소환이 됩니다. 친구들도 떠올리고. 좋죠. 심혜란님, 저는 향수를 계절마다 다르게 뿌리거든요. 그래서 겨울에 뿌렸던 향수 냄새를 맡으면 한 여름에도 겨울 느낌을 얻을 수 있어서 좋아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아, 공감 갑니다. 저도 향수를 되게 좋아해가지고서 그날 기분, 그날 계절에 따라서도 조금 향수를 다르게 뿌리긴 하는데 요새 귀찮아서 한 개만 좀 뿌리고 있는데 근데 요게 있죠. 겨울엔 조금 무겁고 좀 우디한 향을 좀 뿌리고 여름엔 좀 시원한 꽃향, 시원한 향이나 아니면 꽃향 이런 걸 뿌리게 됩니다. 8097님, 아주 어릴 적부터 끌어안았던 오래된 곰인형이요. 이제는 겉이 해지고 물로 닦아줘도 빛바래 보이지만 그만큼 오랜 시간 같이 해왔구나 하면서 추억에 잠기곤 해요. 주말에 볕이 좋으면 곰인형 목욕시켜줘야겠어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아, 이런 인형들은 정말... 약간 솜도 계속 죽잖아요. 하도 끌어안고 잤어가지고. 그리고 나와 같이 함께 나이 드는 느낌. 곰인형도. 그런 것 같아요. 네. 주말에 꼭 날씨가 좋을 거예요. 아마 이번 주 날이 다 좋다고 들었거든요. 꼭 곰인형 예쁘게 깨끗이 목욕시켜주세요. 네. 여기까지 우리 완소분들의 사연 만나봤고요. 저희는 마크의 Child 듣고 2부에서 오늘 처음으로 함께하는 코너입니다. 우주씨와 Surprise로 돌아올게요. 사람들이 바라본 난 누구야? Who am I? Who are they? 다른 밤 같은 nightmare. Why? Kill my night. 너가 부셔버린 밤에 내가 다칠 것 같아. Blah, I'll talk too much. Don't waste my time. 거기까지만. Hey, I pull at the strings when I'm pissed. 다른 사람들 만나진 않죠. Twisted but the fittest to the point. 꿈이라는 게 태양이라면 내 머리는 그게 빙빙 도는 earth all day. I'm alert, it's a curse, yeah it hurts. I don't know my own strength. There's a lot that I don't know, but you learn when you don't know. Red on my, yeah. 부실도 부실해 책임감. 자유로운 데까지 뒤를 돌아봐. 꿈은 남이 되고 싶어서 이 사회와 Propane이 불어와 need to go now. 투과해야 느껴지는 반말. 가시 길러 숙인 못 넘기게 널. I don't get so bitter, brother liquor. I don't feel the same. 고릴라 준비를 하자 기회는 반드시 온다 실력을 쌓자 기회는 반드시 온다 자격증을 따자 우리 꿈을 이룰 때까지 온라인 교육 포탈 이펜스 코리아 최근 운영 자금난에 허덕이는 자영업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보이스피싱 사고가 급증하고 있어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보이스피싱 두 가지만 기억하면 막을 수 있습니다. 첫째, 출처가 불분명한 앱 또는 URL 주소가 문자로 올 경우 절대 클릭하지 말아야 합니다. 둘째, 정보기관을 사칭하는 전화가 와서 자금 이체를 요구하면 보이스피싱을 의심하고 신고해야 합니다. 정보기관은 결코 대출 권유 전화나 문자를 먼저 하지 않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힘든 시기입니다. 나날이 진화하는 보이스피싱, 금융사고로부터 소중한 재산을 잘 지키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이 가장 사랑한 뮤지컬, 지킬 앤 하이드. 끝나지 않은 흥행신화를 이어갈 레전드 캐스트. 류정한, 홍광희, 신성용. 지금 이 순간, 단 하나의 선택. 뮤지컬, 지킬 앤 하이드. 샤롯데 시어터에서 지금 공연 중. 내일 아침 5성급 호텔에서 눈뜰 수 없다면 당신의 침실엔 베스트 슬립이 필요하다. 30년 수면과학으로 완성된 최상의 숙면 프리미엄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 5 star hotel mattress best sleep. 5성급 호텔의 편안함 프리미엄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에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SBS 생활정보. 어릴 때부터 산만하고 가만히 있질 못한다는 얘기를 들었었어요. 한 가지 일에 집중 못하고 이직도 몇 번 했었고요. 이게 다 ADHD 때문일 수 있다던데 성인 ADHD 가능성이 있을까요? 라고 S님이 사연을 주셨습니다. 요즘 ADHD에 대한 관심이 정말 많으신 것 같아요. 자녀를 키우는 부모님들의 경우 실제로 진단이나 치료를 받는 아이들을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접하시다 보니 자신의 모습에서도 비슷한 점을 찾아서인 것 같고요. 성인 ADHD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것 또한 크게 다른 이유는 아닐 텐데요. 우선 성인 ADHD에 대하여 정확하게 알고 이해할 필요가 있겠죠? 내일 이어서 말씀드릴게요. 지금까지 마음좋지 웅쌤이었습니다. 지구의 미래를 든든하게 친환경금융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세상의 모든 신기하고 재미난 썰들을 만나봅니다. 놀람 주의, 소름 주의. 여기는 Surprise. 진실 혹은 거짓. 웬일 영슬트 2부 시작했고요. 새 코너 Surprise. 진실 혹은 거짓. 여러분 Surprise 아닙니다. Surprise. 우주 씨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우주입니다. 아, 우주 씨. 네. 또 오랜만에 함께하네요. 그러니까요. 반가워요. 또 건강하게 돌아왔습니다. 아, 네. 너무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우주 씨는 자주 봐도 반갑고 또 오랜만에 보면 더 반갑고. 아유, 감사합니다. 반가워요. 반갑습니다. 반가워요. 아니, 우주 씨와 새 코너를 함께하게 됐어요. 그러니까요. 네, 너무 좋아요. 아, 어떤 코너인지. 네. 너무너무 기대되고요. 그렇죠. 썰. 썰프라이즈. 네. 어떤 썰들이 있을까. 그렇죠. 이런 거 좋아하세요? 저 너무 좋아합니다. 아, 저도 좋아하고. 집에서 혼자서 미스테리한 거 막 찾아보기도 찾아보고. 하고. 찾아보고. 네. 그런 또 그럼요. TMI 또 많이 알고 계시니까. 그럼요, 이런 그럼요. 것도 좋아하시겠네요. 그렇죠. 네. 우주 씨는 혹시 살면서 신기한 일 같은 거를 겪은 적이 있었나요? 신기한 일 같은 거고. 네. 아니면 주변에라도 뭐 신기한 꿈이라던가 아니면 신기한 인연이라던가. 아, 저는 꿈 있어요. 오. 제가 예지몽을 되게 잘 꾸는데. 오. 저의 예지몽이 아니라 다른 상대방의 예지몽을. 오. 막 갑자기 문득 그런 적도 있어요. 어느 날 제가 꿈을 꾸고 일어났는데 그 꿈의 내용에서 제 친구가 나온 거예요. 그 친구한테 연락을 했어요. 야, 꿈에서 뭐 너가 이렇게 했고 저길 갔는데 저렇게 저랬다니까. 야, 소름, 나 지금 이거 하고 있고. 오! 이거 끝나고 내가 지금 거길 가서 내가 빌린 곳이 그런 산장이야 이러는데 너무 소름 돋는 거예요. 대박이다. 근데 그렇게 약간 그런 거 잘 맞춰요. 왜 그런 꿈을 되게 자주 꾸고. 우와. 한 번은 스케줄을 갔는데. 네. 너무 익숙한 거예요. 네. 뭐지 뭐지 해서 기억해보니까 꿈에서 그 장소를 봤어요. 그러니까 뭐 그런 처음 가봤던 장소인데? 처음 가본 곳인데. 스튜디오를. 진짜 신기하다. 뭐 그런 기억들이 몇몇 있어요. 진짜 신기하다. 네. 저도 가끔 약간 뭐 스케줄 하다가 이거 어디서 이거 저번에 꿈꿨던 그 장면 같은데 이런 건 있어도 다른 사람의. 그래서 그때 없어요. 그건 너무 신기했어요. 그거는. 너무 신기한데요? 잠깐 이게 막 데자뷰다 막 이렇게 느껴지는 거는 그게. 네. 뇌의 기억을 담당하는 부분이 잠깐 동안 마비가 되는 그거라고 하더라고요. 마비? 약간 잠깐 스탑되는. 그래서 그렇게 내가 이거 했다라고 혼돈을 느끼는 거래요. 근데 그게 아니라 전 이건 완전 상대방을 맞춰. 그렇죠. 상대방 맞추니까. 그 잠깐 그때 너무 당시 신기한데? 제가 저한테 소름이 돋아가지고. 그러니까요. 깜짝 놀랐어. 너무 신기해. 다음번에 막 제 것까지 막 맞추는 거 아니에요? 그럴 수 있어요. 너무 무서운데? 꿈을 되게 자주 꾸는데. 송혜리님, 우주님 제 로또 번호 좀 꿈에서 대신 봐주세요. 제가 저도 예약 걸어도 돼요? 일단 제가 먼저 한번 사볼게요. 번호가 나오면. 내 것 좀 예약 걸고 싶은데. 우리 송혜리님 다음으로. 네, 정주연님께서. 네. 제 앞날도 봐주세요, 승연아. 앞날. 한번 제가 나오게 되면. 네. 꿈 얘기를 또 나중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좋습니다. 네. 김진영님, 우주씨 새벽 라방 2시간 달렸는데 안 피곤해요? 어제 2시간 동안 라이브 방송을 했는데.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한 4시부터 6시까지? 에? 새벽에 아침 아니에요? 아침? 맞아요. 작업하다가 한 3시 반부터 켜가지고 한 6시 한 5시 반인가까지 한 것 같은데. 와, 우재 씨 보통 몇 시 주무세요? 작업을 하면은 너무 왔다 갔다 하고요. 그렇죠. 네, 평균적인 수면은 한 2, 3시쯤에 자려고 하는 것 같은데. 와, 거기 들어오셨던 팬분들도 계셨겠네요. 그렇죠. 제가 좀 뭐야 해서 딱 보셨는데 깨신 거죠. 제가 노래방 기계 샀잖아요. 아, 설마 그 새벽 5시 반에 노래 부르셨어요? 노래 불렀어요. 새벽 5시 반에 TRS 부르고. 와, 텐션이 5시 반이 아니었네요. 텐션이 그냥 오후 5시였죠. 아, 오후 5시. 그럼요. 새벽 피곤하시진 않으시고. 아, 괜찮습니다. 좋습니다. 네네. 임지선님. 사연 듣고 진실 거짓 구별하는 게임이죠? 이건 바로 3부에 저희가 또 준비되어 있죠. 맞아요. 맞아요. 네. 맞습니다. 그럼 새 코너 Surprise 진실 혹은 거짓. 세상의 모든 신기한 썰들을 만나보는 시간이고요. 신기한 썰들을 만나보기에 앞서 워밍업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어허. 너무 신기한 이야기를 바로 들으면 심장이 막 놀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워밍업으로 준비한 우리가 몰랐던 신기한 사실. 주변에 몰랐는데 알고 보면 되게 신기한 사실들이 있습니다. 네네. 간단하게 몇 가지 만나보도록 할게요. 네. 자, 첫 번째는요. 고양이는 땡땡으로도 냄새를 맡을 수 있다. 아, 땡땡이잖아요. 땡땡. 두 글자입니다. 네. 아시나요? 아니요. 아, 저도 모릅니다. 네? 정준 씨 낚으시는 건가요 지금? 아, 땡땡으로. 네. 자, 뭐 한번 유추해 볼까요? 고양이는 코 말고 또 뭐 뭘까요? 글자 제... 글자 수랑은 상관없다고 합니다. 아, 그래요? 제 생각에는 꼬리. 꼬리로도 냄새를 맡을 수 있다? 저는 네. 얘기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왜요? 하세요. 코밖에 생각이 안 나. 코밖에. 코 말고 하나 더 하세요. 코. 코밖에 생각이 안 나요. 말고 하나 더 해주세요. 말고 또 뭐가 있을까요? 뭐가 있지? 사실 전 정답 알고 있어요. 아, 그래요? 네, 아는데. 네. 아, 얘기해 보세요. 저는 잘 몰라요. 성소림님, 수염? 수염? 수염? 수염으로? 아, 고양이? 고양이가 냄새를. 고양이인데 보통 사람들한테 다가오면 이렇게 볼을 이렇게 좋아하면 이렇게 볼로 막 이렇게 볼로. 볼로 이렇게 막 부비부비 하잖아요. 근데 이게 제 생각엔 파충류가 아니면 뭔가 이제 피부로 호흡을 하는 건 아닌 것 같고. 이제 냄새는 그 호흡을 할 수 있어요. 그럼 호흡 기관 중에 하나가 후각을 맡을 수 있지 않을까. 정답 아시는 것 같아요. 이형규님, 앞발? 내하수체. 앞발? 내하수체. 곽현우님. 아, 좋습니다. 고양이는 땡땡으로도 냄새를 맡을 수 있다. 정답은요? 정답은 바로 입이었습니다. 아셨어요? 저는 예상하고 있었죠. 아, 그래요? 왜냐면은 저희도 이제 뭐 맛을 느끼다가 네. 코로 넘어오기도 하고. 그쵸, 그런 그쵸. 것처럼 고양이도 어쨌든 파충류가 아니니 이렇게 네. 연결되어 있죠. 눈, 코, 입 중에 하나라고 생각했습니다. 네, 읽어주세요. 고양이에게는. 네, 고양이에게는 윗니에서 콧구멍까지 보조 후각기관이 있대요. 그래서 고양이가 입을 벌리고 멍 때리고 있으면 냄새를 맡는 거랍니다. 저희도 한번 해볼까요? 뭐지? 괜히 한 거. 아, 멘트를 한 명이라도 했었어야 했는데 둘 다 하나가 너무 바빠가지고 생방 중에 둘 다 아, 죄송합니다. 멍 때리면서 아니 저희는 안 되는 걸로. 네네네. 고양이 저희는 고양이가 아니잖아요. 그래,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네, 우리가 되나 한번 실험해봤는데 실패. 네, 실패. 실패. 네. 자, 또 다음. 네. 다음은 제가 하나 소개해보겠습니다. 여러분 깜짝 놀랍니다. 네. 네. 우리 손톱은요. 네. 자라는 속도가 손가락마다 달라요. 그럼 네. 손톱이 가장 빨리 자라는 손가락은 어디일까요? 오, 근데 저는 이건 알았어요. 손톱이 자라는 속도가 다 다르다는 건 알고 있었어요. 그쵸. 근데 어디가 가장 빨리 자라는 손가락이 어딘지 잘 모르겠네. 저도 잘 모르겠지만 네. 이거는 네. 저희의 선배님의 네. 안무에서 네. 힌트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어? 선배님 안무요? 설마 했던 네가 나를 떠나버렸어. 이게 제일 빨리 자라는 손가락이어서 이랬다? 그러지 않았을까요? 안무를 이렇게 만들었다? 그래서 이제 새끼 손가락이 제일 빨리 자라는 손가락 손톱이어서 그 안무가님이 손톱을 무는 버릇이 있었으셨던 거죠. 그래서 아~ 제일 빨리 자라서 이렇게 하다가 어 이거 안무가 괜찮네. 심지어 그때 손도 길었어. 길잖아요. 진짜 길었어요. 그때. 짱 길잖아요. 짱 길었어. 짱 길어서 어. 거기다 마이크까지 붙일 수 있었다? 지금 우리가 많은 아티스트분들을 손톱들이 여성분들 보면서 손톱이 진짜 길어요. 길게 팁을 붙이는데 그게 아마 이정은 선배님한테서 온 게 아닐까. 그러니까요. 근데 그게 또 새끼손가락으로 시작이 되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이거는 아 이거는 뭐 정답을 빨리 며칠 알려드릴까요? 네, 자 정답은요 혈관 분포가 가장 많은 중지가 가장 빨리 자라고요. 가장 느리게 자라는 건 엄지라고 합니다. 신기하죠? 나중에 한번 정말 그런 게 한번 잘 살펴보세요. 근데 왜 가장 느리게 자라는 건 엄지일까요? 신기하네. 왜 빨리 자라는 건 왜 중지고 왜 느린 건 엄지여야 해요? 그쵸. 네. 혈관의 영향이래요. 그쵸. 희한하구만. 신기하네요.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신기한 사실들 제보 주시면 소개해드리고 또 선물도 보내드립니다. 지금 바로 문자 주세요. 문자번호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고릴라 게시판 무료고요. 영수 홈페이지에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노래 듣고 와서 청취자분들의 신기한 이야기 만나보도록 할게요. 선우정아 featuring 아이유의 고양이. 다시 생각해봐. 이게 우리 최선은 아닐 거잖아. 왜 애써 네 맘을 숨겨 자 나를 봐. 이렇게 금방 낚이는 시선 좀 더 가까이 그렇게 말고 이렇게 포근하게 작은 내 심장 소리에 감동하게 함께 좀 더 있자. 네가 나타나기 전까지 난 외로웠 아니 심심했어. 어차피 난 늦었어. 분명 후회할걸. 뒤돌아선 순간부터 넌 날 그리워하게 될 거야. 넌 날 그리워하게 될 거야. 한번 빠지면 답이 없지. 어쩔 수 없어 태생인 걸. 좋다는 인간들이 널렸음. 아쉬울 게 뭐 있어. 너만 손해인 걸. 뒤돌아선 순간 노래 듣고 왔습니다. 선우정아 피처링 아이유의 고양이. 곽성진님이 문자를 보내주셨네요. 네, 이 코너 뭔가 신선하고 재밌는 느낌이 들어요. 그쵸. 저희도 네, 처음 하잖아요. 처음이라 네. 그런 생각이 처음 듭니다. 하는데 정말 신선하고 뭔가 네. 알아갈 수 있어서 좋아요. 맞아요, 맞아요. 뭐 제일 빨리 자라는 손톱을 뭐 그쵸. 어떻게 알겠어요? 중지고 자, 이제 늦게 뭐 자라는 엄지인 줄. 오늘 들으시고 우리 영수 가족분들도 친구들한테 가셔가지고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야, 너 손가락 중에 손톱 어떤 게 가장 빨리 자라는 줄 알아? 내가 어떻게 알아 그러면? 맞아, 맞아, 맞아. 중지야. 맞아. 이렇게 한번. 그다음에 너 그 제일 늦게 자라는 손톱이 뭔지 알아? 그건 내가 어떻게 알아? 그러면 이제 엄지야. 엄지야. 아 이렇게. 이렇게 하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네. 또 이거 얘기하면서 또 이걸 또 영스트리트에서 배웠으니까 네. 또 영스트리트 생각도 한번 또 해주시고. 그렇죠. 친구랑 길 가다가 또 이제 차 밑에 고양이 있는데, 야 고양이 냄새 코로만 맡을 수 있는지 알지? 그러면 이제 코로 맡으면 뭘로 맡아? 입으로도 맡아. 아~ 그 냄새를 담당하는 기관이 입으로 연결돼 있어서 고양이는 아~ 입으로도 맡아. 아 정말 아주 우리 저거 지금 멍 때리는 거 아니야? 저 냄새 맡는 냄새 거야? 냄새 맡고 있는 거야 그치? 지금?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아~ 근데 꼭 그 톤으로 그쵸? 약간 이런 약간 이 톤으로 말을 해야지만 좀 그런 느낌이 얘기를 살아요. 할 수 있는 그쵸 그쵸 네, 맞습니다. 맞아요. 그럼 지금부터는 청취자 여러분들의 신기한 썰 만나볼 건데요. 지금 바로 문자 주셔도 좋습니다. 나에게 일어났던 신기한 일 보내주세요. 문자번호 샵1077, 문자 50원, 기문자 100원, 고릴라 게시판 무료고요. 영수 홈페이지에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문자 만나볼까요? 네. 6454님께서 꿈에서 완디가 나온 적이 있었어요. 꿈속에서조차 완디는 so sweet했고 따뜻했어요. 근데 그날이 무슨 날이었냐면 레드벨벳 데뷔였어요. 신기하죠? 8월 1일 날 딱 그 꿈을 꾸셨구나. 약간 우리들 생각을 너무 많이 해준 거지. 그러니까요. 그래서 내가 고맙다고 계속 꿈 가가지고 이제 고맙다고 이제 인사하는 거죠. 아 고마워. 그날 안 피곤하셨어요? 안 피곤했어요. 왜 피곤할 일이 뭐가 있어요? 8월 1일에 되게 많은 분들이 꿈에 다녀가셨다고. 맞아요. 네. 아 고마워. 막 이렇게 얘기하면서 산타클로스처럼 막 돌아다녔죠. 신기하다. 네. 어떻게 딱 데뷔래? 그러니까요. 3742님, 예전에 5층에 있는 PC방에서 알바한 적이 있었는데요. 퇴근이 새벽 3시였는데 엘리베이터 타면 항상 3층에 서서 문이 열렸어요. 불 다 꺼진 병원인데 항상 엘리베이터가 3층에서 서서 문 열렸다가 닫힌 후 내려갔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우와. 이건 말이죠. 신기하다. 네. 근데 퇴근할 때만 그랬다는 거겠죠? 그렇죠. 근데 저도 가끔 그런 적이 있어요. 안 눌렀는데 네. 갑자기 쓰는 경우가 진짜 무섭다. 아, 근데 나 이거 진짜 무서울 것 같아. 왜냐면 불이 켜져 있는 것도 아니고 낮도 꺼져 아니고 막 새벽에 아 무서워요. 그러면 네. 진짜 무서워요. 야, 그러게 그러면 오재 씨 되게 낚는 것처럼 기분 다른 얘기가 나올 것 같았는데 생각해봤어요. 네. 근데 이걸 또 얘기하면 또 막 괜히 더 무서우실까 봐. 근데 이유가 이게 뭘까요 이게? 막 그런 막 썰들 많았거든요. 무서운 거 막. 엘리베이터 멈춰서 무섭다 해서 거울을 봤더니 거울이 한 박자 늦게 날 봤다던지 막. 아 뭐야 막 그런 막 무서운 거 있잖아요. 아 아니요. 근데 뭐 이제 과학자 분들이나 이제 그런 걸 아시는 분들이 네. 야 그거 뭐 전선에서 그거 뭐 혼돈이 있어서 3층에 쓰는 걸 거야. 그쵸. 뭐 이렇게 하시겠죠. 그쵸 그쵸 그런 걸로 그러니까 엘리베이터 수리 맡겨봐. 네 수리 맡기면 금방 고쳐집니다. 그쵸 그렇게 생각하고 싶네요.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예, 예, 예. 네, 마음 편합니다. 편해집니다. 예예예. 예, 예. 네, 또 김정혜님께서 우리 집으로 택배가 잘못 왔는데 주소를 보니까 근처이기도 하고 어차피 마트 가는 길이라서 그 집 앞으로 택배를 갖다 주러 갔는데 저 진짜 깜짝 놀랐잖아요. 왜? 그 집에서 초등학교 동창이 나오는데 마스크 껴도 한 번에 알아보겠더라고요. 잘못 배달된 택배 직접 가져다 주러 갔다가 동창을 만났다니. 심지어 저도 그 친구 문경 사람인데 둘 다 결혼해서 대구로 이사 온 거 있죠. 진짜 신기하다 이건. 대박이다. 진짜 신기하다. 결혼해서 문경으로 이사. 문경으로 심지어 둘 다 대구 이제 문경 사람인데 대구로 이사 온 거잖아요. 네. 결혼을 해서. 네. 대박이다. 그러니까요. 더구나 초등학교 동창인데 또 마스크 껴도 한 번에 알아보고 근데 심지어 택배가 잘못 와서 그걸 가져다 줬는데 본 거지. 그쵸. 세상이 참 좁다 좁아. 와 대박이네요. 와, 이건 인연이죠. 계속 친구분과 연락을 하고 네. 네, 우정을 오래 네, 유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신기하고. 네. 2071님 저는 A라는 지인분의 돌잔치 참석했다가 우연히 같은 예식장에서 인사만 하고 지내던 B라는 사람도 돌잔치를 하더군요. 어? 에? 잠깐만. 그래서 간 김에 참석했는데

thunder. Lightning and the thunder. Thunder, feel the thunder. Lightning and the thunder. Thunder, thunder. Thunder. Kids were laughing in my classes while I was scheming for the masses. Who do you think you are? Dreaming about being a big star. They say you're basic, they say you're easy. You're always riding in the backseat. Now I'm smiling from the stage while you were clapping in the nosebleeds. Thunder, thunder. 인터넷 라디오 고릴라 하핑 하핑 하핑 하핑 하핑 하핑 하핑 하핑 하핑 하핑 하핑 하핑 하핑 하핑 하핑 하핑 하핑 하핑 하핑 하핑 여자라면 하핑 사사부터 배까지 스타일 사이즈 걱정 없는 여성 의류 브랜드 검색창에 하핑 대한민국 모두 쌩쌩하세요 알라 씻어낼 거야. 뿌려서 흡수시키는 두피 전문 홈케어. 탈모엔 테라피. 배우 김남주의 원픽. 탈모엔 테라피. 밀키트 전문점 담국. 담국 요일 세트 할인 이벤트. 일요일엔 부대찌개와 제육볶음. 월요일엔 소불고기와 얼큰 소고기국. 화요일도 수요일도 꾹꾹. 3월 9일까지 할인된 가격으로 꾹 담아가세요. 간편해서 담국. 맛있어서 담국. 검색창에 담국. 하루 한 번, 하루 한 포, 하루 영양 열 가지 성분을 간편하게 온 가족 영양을 간편하게 뿌띠앤드로 바꿔 뿌띠앤드, 뿌띠앤드 영양 밸런스 습관은 뿌띠앤드, 뿌띠앤드, 뿌띠앤드로 바꿔봐 노바렉스에서 제조된 에이팜 건강, 건강기능 식품입니다 격리 업무 참 중요한데 어떻게 하지? 격리 위한 프로그램 격리나라 쉽고 편한 격리 업무 격리나라 저 하석진이 추천합니다 격리 업무를 쉽고 편하게 격리회계 프로그램 격리나라 격리나라 땅스 떡볶이 땅스 포장 전문 땅스 가성비 땅스 밀키트 땅스 땅스 떡볶이 떡볶이 땅스 우리 모두 땅스 매콤매콤할큼 푸짐해 땅스 떡볶이 배달어플로 주문하세요 땅스 떡볶이 쏙쏙쏙쏙 리치 콜라겐 쏙 피부에 쏙쏙 리치 콜라겐 수분이 촉촉하게 리치 콜라겐 피부에 쏙쏙 리치 콜라겐 하루 한 포장 쫄하게 리치 콜라겐 건강기능식품은 클리오 라이프케어 제조원 코스믹스 MBT NH 콕뱅 간편하게 콕뱅 쉽고 빨라 콕뱅 내 손안에 콕뱅 콕콕콕 NH 콕뱅 이것저것 다운받지 말고 콕 집어 NH 콕뱅크 금융, 정보, 쇼핑은 물론 자산관리까지 콕뱅크 하나로 다 되니까 콕. 아메리카 NH콕뱅크 스마트한 금융앱 NH콕뱅크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연세트리 들어볼래 네가 찾아 재미 안 해도 돼 우리끼리 그냥 신나면 돼 유감만 백칠컷 놀아볼래 내일이 없는 것처럼 그냥 즐기면 돼 연세트리 들어 깨면 팬시한 거래 룰루랄라 연쉬 연쉬 연쉬 룰루랄라 연쉬 연쉬 오늘도 난 연쉬 웬디의 영스트리트 웬디 영스트리트 3부 시작했습니다. 우주 씨와 서프라이즈 진실 혹은 거짓 함께하고 있는데요. 문자도 네. 와있죠. 천화인님께서 저 지금 알바하는 곳에서 우주의 키스 오브 파이어 나와요. 너무 신기해요. 이 노래 좋아요. 감사합니다. 이야 또 연결고리가 이렇게 또 우주 씨 노래가 나오는데 또 영스트리트 지금 하고 있고 짱이네요. 어디 가든 역시 우주 씨가 계시네요. 아이 아닙니다. 아이.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혹은 주변에 신기한 일 있으면 영스트리트로 제보해 주세요. 네, 신기한 인연, 미스터리한 일들 다 좋습니다. 문자번호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 고릴라 게시판 무료고요. 영스 홈페이지에 남기실 수 있습니다. 3부에는 진실 혹은 거짓으로 함께 할 텐데요. 지금부터 세 가지 이야기를 들려드릴 겁니다. 이 중에서 거짓을 찾아내야 하는데요. 참고로 세 이야기 다 모두 진실일 수도 있고 모두! 거짓일 수도 있습니다. 네. 잘 한번 듣고 맞춰보세요. 어떤 이야기가 진짜인지 거짓인지 같이 맞춰봅시다. 그럼 첫 번째 이야기부터 만나볼까요? 외국에 한 남자가 있었다. 그는 22살이 된 어느 날 갑자기 왜 이러지? 갑자기 딸꾹질을 시작했다. 그런데 이상한 건 딸꾹질이 멈추질 않았다는 거다. 그 남자는 그때부터 평생 딸꾹질을 했고 온갖 방법을 다 써봤는데도 딸꾹질은 멈추질 않았다. 다행히 건강에는 큰 이상이 없어서 남자도 개의치 않고 생활을 했고 나중에 결혼하고 자식도 잘 낳고 살았다고 한다. 와, 네. 네. 우주 씨 근데 딸꾹질 연기가 딸꾹질 어떻게 잠깐 딸꾹질 원래 약간 이렇게 하잖아요. 딸꾹질. 아, 막상 하려니까 어렵다. 이게 어렵네. 약간 이렇게 되지 않아요? 뭐 올라오는 줄 알았어요. 아니 딸꾹질을 보고 아 딸꾹 이건 좀 이상하니까 이렇게 해야 되지 않나. 지금 라디오 켜신 분들 깜짝 놀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요. 저희가 지금 딸꾹질을 좀 따라하려다 보니까 그러니까요. 그랬습니다. 네. 아, 근데 사연에서 평생 딸꾹질. 22살 때부터. 아, 전 너무 힘들어요. 딸꾹질 솔직히 조금만 오래 해도 와. 아, 왜 이렇게 안 멈추지? 아, 이거 어떡하지? 막 이러잖아요. 저는 딸꾹질을 진짜 너무 힘들어해요. 그래서 어떻게 이겨내야 되는지 매번 고민합니다.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죠. 네. 뭐 동서남북으로 물을 마시면서 인사를 하면서 물을 마셔라. 처음 들었어요. 숨을 참고 누구 보고 놀래켜 달라고 해라. 아, 맞아요. 그것도 있었고. 뭐 그런 게 있어 가지고. 코 막고 또 물을 마신다던가. 그렇죠. 코 막고 물을 마시는 것도 네, 있고요. 네, 맞아요. 네. 우주 씨 방금 문자들 중에 좀비냐는 반응이 많다고 합니다. 아니에요, 전 좀비 아니에요. 딸꾹질. 딸꾹질 다시 한번 들어주실 수 있어요? 내가 넘어갈 것 같네요. 저 진짜 딸꾹질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아, 진짜요? 네. 그렇게 하세요? 뭐 이렇게 말하고 이렇게 하니까 아 그렇게 하시는구나. 그랬던 것 같아요. 하긴 다양한 뭐 재채기도 그렇고 딸꾹질도 다양하게 하니까요. 그렇죠. 윤선미님 딸꾹질과 트림의 중간 단계 조금 다르긴 한데 네. 약간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 비슷한 것 같네요. 중간 단계 네. 좋습니다. 여러분 방금 들었던 이 이야기는 과연 진실일까요? 거짓일까요? 청취자 여러분들도 잘 생각해 보시고요. 바로 다음 이야기 만나보겠습니다. 외국에 사는 한 남자에게 어마어마한 행운이 찾아온다. 1등 당첨금 4,700만 달러. 하나로 약 572억에 달하는 복권에 당첨되게 되는데, 문제는 이 남자가 이 사실을 수령일 마지막 날에 알게 됐다는 것. 남자는 부랴부랴 당첨금을 수령하기 위해 갔지만 이미 시간이 지나 본사는 문을 닫은 상황. 너무 황당하고 억울했던 남자는 근무 중인 보안 직원에게 당장 직원을 불러줄 것을 요구하지만 보안 직원을 거부했고, 결국 흥분한 남자는 총기로 직원을 위협하다가 경찰에 의해 구치소에 수감되게 된다. 그리고 구치소에서 남자는 놀라운 사실을 접하게 되는데, 해당 회사의 복권의 경우 수령일이 지나도 3일간의 유예기간을 두게 되며 간단한 사유서만 작성하면 당첨금을 지급받을 수 있었던 상황. 이를 몰랐던 남자는 격해진 감정 때문에 보안 직원을 총기로 위협했고, 이 때문에 총 12일간 구금을 당하게 되어 당첨금을 영영 받을 수 없게 된다. 남자는 순간의 흥분 때문에 어마어마한 행복을 놓치게 됐고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 중 한 명이 되었다. 이후 남자는 언론사의 인터뷰 요청을 모두 거절했으며 평범하게 살아가고 있다고 한다. 와, 정말 그 행운과 불행을 동시에 만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요. 아, 근데 결국엔 우리가 이 이야기가 진실인지 거짓인지 그쵸? 알아야 되는 거죠. 그렇죠. 어떤 것 같아요, 우주 씨? 전 이거 네 진실일 것 같습니다. 진실일 것 같아요. 네. 저는 그럼 오늘 첫 번째 날이니까 네. 저 우주 씨와 반대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대로. 네. 거짓으로. 네. 그럼 첫 번째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첫 번째는 딸꾹질. 한번 진실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진실로요. 네. 저는 거짓 진실로 그럼 반대로 가겠습니다. 그래요. 첫 번째 날이니까 반대로 네. 가볼까요? 반대로 가겠습니다. 좋습니다. 근데 남자분이 네. 억울할 것 같아요. 억울하죠. 이 상황이 있다면. 직원이 제대로 된 설명을 안 해준 건데요. 그렇죠. 안 해줬기도 했지만 그 본인이 또 몰랐던 것도 있잖아요. 수령일이 지나도 3일간의 그 유예 기간을 두게 되는데. 네. 교훈이 있죠. 나한테 하는 말 같네. 화내지 말자. 흥분하지 말자. 다 참고 있으면 언젠가 네. 또 이게 행운이 또 찾아오죠. 맞아요. 근데 결국엔 또 이제 이렇게 사연으로 보면은 이 남자가 자기가 당첨됐다라는 거를 네. 또 몰랐고 네. 그 마지막 날에 알게 됐다라는 것부터가 일단은 뭐 그쵸. 미리 알았으면 그쵸. 괜찮겠지만 근데 아까 지금 이게 거짓이라고 하셨죠? 네? 이게 네, 저는 거짓인 거짓. 네, 전 거짓. 갑자기 다시 한번 읽어봤는데 네. 약간 거짓 느낌도. 그래요? 정지현님 문자 하나만 읽어주세요. 제가 서프라이즈 많이 받는데 이거 진실입니다. 거짓으로 바꾸신 건가요? 아니요, 전 진실이었잖아요. 방금 거짓. 아니 그러니까 무슨 말이었냐면요 네. 아, 제 생각에 있는 말을 얘기를 안 했네요. 아 이거 거짓 같다라고 네. 생각하는 내 머릿속에 있는 생각이 거짓 같다. 아 진실인데 네 제가 네. 말을 끊었네요 우주씨. 아니 죄송합니다. 아니, 아니에요. 제가 죄송하네요. 제가 말을 끊어가지고 sorry. 아니에요. I'm so sorry. 오랜만에 왔는데 sorry. 여러분 방금 들었던 이 이야기는 과연 진실일까요? 거짓일까요? 청취자 여러분들도 잘 생각해 보시고요 바로 다음 이야기 만나보겠습니다. 외국에는 조금 신비한 마을이 있다고 하는데 이 마을에서는 동네 어디를 가던 쌍둥이를 만날 수 있다고 한다. 놀랍게도 전체 주민의 약 40%가량이 쌍둥이였는데 이는 일반적인 쌍둥이 출산율의 10배가 넘는 수치다. 확인 결과 쌍둥이들이 이주한 것도 아니고 전부 마을에서 태어났다고 한다. 그래서 유전자 연구진은 오랜 기간 이 마을에 대한 연구를 진행해 왔으나 이렇다 할 명확한 이유를 찾을 수 없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추측만 난무하는데 마을 사람들이 마시는 물의 성분이 특이한 거 아니냐, 핵 에너지로 인한 것 아니냐는 근거 없는 말만 떠돌고 있다. 재미있는 사실은 마을 사람들도 이 현상에 대해 궁금해하고 있으며 특히 아이를 가르치는 선생님이 똑같이 생긴 아이들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한다고 한다. 과연 이 마을에만 유독 쌍둥이가 많이 탄생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오, 아 이거 무섭네요. 이거요. 무서워요? 소름이 돋네요. 아 그래요? 약간 미스테리 같은 느낌이잖아요. 아 그쵸. 저는 뭔가 이런 거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이거 진실이에요. 아! 아, 나도 이거 진실 같은데. 아, 반대로 가야 되는데. 진실 같아요? 뭐 하나 정도는 진실 뭐 겹쳐도. 약간 겹쳐야 될 것 같아요. 네. 저는 네. 그럼 진실 가겠습니다. 아, 왜냐하면 네. 충분히 있을 법한 얘기인 것 같아요. 아, 저도 뭔가 그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뭔가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 이 썰을 들은 것 같아요. 들은 것 같아요. 저도 약간 들은 것 같기도 하고. 들은 것 같아요. 네. 쌍둥이 동네. 네. 약간 그런. 맞아요. 저도. 쌍둥이 비슷하게. 마을을 들은 것 같아요. 저도 비슷하게 들은 것 같아요. 네. 저는 있을 것 같습니다. 최지인님, 아, 이것도 진실. 아, 다 진실 같은데요? 그렇죠, 여러분. 네, 진짜요. 아, 제가, 네. 이게 진실들밖에 안 모이는 것 같아요. 그렇죠. 삼진실 수도 있잖아요. 삼진, 쓰리진실. 네. 예. 윤선미님. 네, 윤선미님께서 일요일에 늦잠 자서 서프라이즈 안 본 사람 너무 어렵습니다. 아, 그렇죠. 그렇죠. 어려울 수도 있죠. 혹시 주변에 쌍둥이 친구 있으세요? 저는 있어요. 있어요. 저도 있어요. 저는 저희 샵에도 지금 쌍둥이 분들이 계시고 일란성 스태프분들, 네, 스태프분들 중에서 있고 그리고 제가 옛날 유학했을 때도 쌍둥이 친구들이 많았습니다. 저도 친한 이제 댄서 형들 네. 이제 형들이 이제 쌍둥이고 네. 저 초등학교 때도 쌍둥이 친구 있었습니다. 쌍둥이 근데 그게 많지는 않은데 쌍둥이 마을 맞아요. 이건 들어본 것 같아서 신기하군요. 과연 이 이야기는 진실일까요? 거짓일까요? 자, 총 3개의 이야기를 듣고 오셨습니다. 평생 딸꾹질을 한 남자. 순간의 감정 때문에 복권 당첨금을 수령하지 못한 불행한 남자. 쌍둥이가 많이 탄생한 신비한 마을. 여기 중에 거짓 이야기가 있을 수도 있고 다 거짓일 수도 있고 정답은 모릅니다. 네, 맞아요. 저희가 다시 한번 얘기해볼게요. 첫 번째, 평생 딸꾹질을 한 남자. 우주씨는? 저는 거짓이라고. 전 반대로 진실이라고 네. 했고요. 승원의 감정 때문에 복권 당첨금을 수령하지 못한 불행한 남자. 제가 거짓이라고 했고. 전 진실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쌍둥이 마을은 저희가 둘 다 진실인 진실. 걸로. 아, 청취자 여러분들도 어떤 사연이 거짓 같은지 이유와 함께 추리해서 보내주세요. 정답자에게는 추첨을 통해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문자번호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고릴라 게시판 무료고요. 영수 홈페이지에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노래 듣고 오는 동안 정답 많이 보내주세요. 우즈의 Kiss of Fire. 네, 노래 듣고 왔습니다. 우즈의 네. Kiss of Fire. 네. 노래 좋아요. 아, 감사합니다. 아까 노래가 나오고 있다고 했는데 네. 크, 너무 좋네요. 아,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네. 1번은 제가 진실, 우주 씨가 거짓. 네. 2번은 제가 거짓, 네. 우주 씨가 진실. 네. 3번은 둘 다 진실로 골랐죠. 맞습니다. 홍원배 님. 네, 홍원배 님께서 셋 다 진실. 우주 씨와 완디 입에서 나오는 말 중에 거짓이 있을 리 없습니다. 아, 그게요. 저희가 알고서 말을 하는 게 아니라서. 예. 저희도 정답을 몰라요. 예. 몰라서 거짓일 수도 있고 진실일 수도 있고. 맞습니다. 공부릅니다. 3348 님, 찍신이 강림하셨습니다. 1번만 거짓이고 나머진 진실입니다라고 보내 주셨어요. 그러면 이게 우주 씨랑 똑같네요. 3348 님은 그런가요? 그렇죠. 1번만 거짓이라고 했으니까. 그렇죠. 네. 그리고 전상환님. 전상환님께서 거짓. 아나 오늘도 나 꽝이야. 아직 뭐 답이 안 나왔기 그쵸? 때문에. 그렇죠. 안 나왔지만 그래도 이 중에서 하나는 뭐 진실로 바꿔도 되지 않을까. 그렇죠. 8045님. 3. 쌍둥이 마을 진실 같아요. 저희 집안은 한 대 하나씩 쌍둥이 일환성으로만 있어요. 저도 쌍둥이에요. 오, 신기하다. 와, 근데 진짜 쌍둥이 마을은 뭔가 진실일 것 같은. 그렇죠. 9991님께서 딸꾹질 거짓. 아, 그렇죠. 이거 약간 에, 거짓. 조금 에. 거짓일 것 같다는 생각 듭니다. 그럼 정답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1번, 2번은 달랐지만 둘 다 진실이라고 생각한 3번. 네. 쌍둥이가 많이 탄생한 신비한 마을 과연 진실일까요? 거짓일까요? 무서워. 정답은 바로 진실이었습니다. 오! 역시. 아니면 저도 이거 본 것 같아요. 네. 쌍둥이 마을이 있다고 네. 어디서 한번 소개가 됐던 것 같아요. 이거 읽어주세요. 실제로. 네, 실제로 브라질에 있는 마을이라고 합니다. 제가 브라질에서 봤나 봐요. 네. 인위적으로 쌍둥이를 출산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네. 좀 헷갈릴 것 같아요. 네. 저 마을이 가면 진짜로. 그렇죠. 다녀왔을 수도 있을 거고 제가. 브라질에 있었잖아요. 안 돼도 브라질 워낙 넓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거기서 들어본 거 아니에요? 또 갔을 때. 그랬을 수도 있죠. 브라질어로 들었던 게 이제. 한국어로 이제 잘 생각해서 네, 쌍둥이 마을을. 만약에 우주씨가 쌍둥이라면 어떠실 것 같아요? 뭐 지금의 저의 저야 이제 또 외동이기도 하고 해서 네. 신기하겠다고 생각이 들지만 애초에 쌍둥이로 태어나면은 그게 당연하게 되는 기분이지 않을까요? 저는 만약에 쌍둥이라면 많이 싸울 것 같아요. 너무 비슷한 것도 있고 겹치는 것도 있고 맨날 싸울 것 같아요. 그렇죠. 또 형제, 네. 뭐 자매 이렇게 네네네네. 있으니까. 네네네. 그럼 다음 정답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진실이었고 우주 씨가 거짓이라고 했던 네네. 1번 평생 딸꾹질을 한 남자. 네. 과연 진실일까요? 거짓일까요? 과연 정답은 바로 진실이었습니다. 와! 어떻게 평생 딸꾹질을 이분이요 실제로 네 아 이분 실제로 68년간 딸꾹질했고 처음 딸꾹질했으면 분당 40회였으며 점차적으로 분당 20회 정도가 되었다고 합니다. 와 해서 다 합치면 4억 1000만 회 정도를 했을 거라고 하는데 이거 어떻게 평생 이렇게 사셨을까? 진짜 우와 딸꾹질을 68년간 일단 와. 저나 이제 완디처럼 가수는 네. 절대 안 되고 그죠 노래하다가 딸꾹질을 할 수 있는 구간을 만들어야죠 안 그러면. 근데 뭐 딸꾹질 하면서 할 수 있는 일이 뭐 많긴 하죠. 할 수야 있죠. 그렇죠. 네. 근데 불편하셨을 네. 것 같아요, 되게. 근데 이거 68년 동안 물 마실 때도 언제 할 수 있지, 언제 하는지 모르니까. 그렇죠. 너무 힘들었을 것 같습니다. 와, 4억 1000만 회 정도를. 그러니까요. 와, 힘들었을 것 같네요. 그러니까. 또 마지막. 네, 또 마지막은 저. 는 거짓이라고 생각했었는데 이제 아니죠 제가 거짓이었죠. 완디님이 네. 거짓 제가 진실이라고 네. 했었던 2번 맞아요. 순간의 감정 때문에 복권당첨금을 수령하지 못한 불행한 남자 과연 진실일까요 거짓일까요? 네 바로 거짓이었습니다. 우와! 다 맞추셨네요. 우와! 그러면 우와! 저 총이 좋은가 봐요. 그러니까요. 다음번에 과연 네 아, 저 성공했네요. 이 내용은 네. 그냥 뻥이라고 합니다. 네, 네 그냥 실제로 네. 근데 그 당첨금 미수령자가 굉장히 많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왜냐면 그러니까 뭐 이렇게 극적인 건 모르지만 네. 이제 대부분 운 느낌으로 그쵸. 복권 사시는 분들이 많으시니까. 어떻게 이걸 안 봤지? 아니 뭐 어떻게 까먹지? 까먹거나. 아니 이거 어떻게 까먹으시지? 만약 당첨됐는데 놓쳤다 그럼 어떡할 것 같아요? 저 너무 제 자신한테 너무 화날 것 같아요. 승환아 너 뭘 했길래 이걸 안 봤어? 승환아 너 지금 제정신이야? 이러면 제 자신한테 너무 화가 날 것 같아요. 저도 어떨 것 같아요 우주씨는? 저는 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도 너무 화가 나서 울 것 같아요 전. 그래서 저는 울 것 같은데 네. 일단 또 광고를 들으면 또 괜찮아질 것 같기도 해요. 아 좋습니다. 그럼 저희는 광고 듣고 올게요. 꽃피는 봄이 오면 봄 라운드 가겠지? 나만 빼고 다 골프 지금 시작해. 지금 시작하면 봄에 필드 간다. 요즘 골프 레슨 프렌즈 아카데미. 상원 문의는 1666-1538 1666-1538. 긴급 출동 개나리 벽지. 우리 집에 바이러스가 침투했다. 바이러스 딱 걸렸어. 우리 집 벽지는 바이러스도 잡거든. 그것도 99.999%. 개나리 벽지라면 우리 집도 바이러스 안전지대. 이야 집집마다 개나리 벽지 하겠네요. 값지는 개나리 벽지. 아하이 투쟁 아하이 투쟁 비교를 하지마 샤바투투 아이 투쟁 고민도 하지마 샤바투투 아이 투쟁 아 이젠 아이 투쟁 패스트 캠프에서 만든 조보아의 사막 텐트. 다양한 오픈마켓에서 쉽게 팔고 라이브 커머스까지 한 번에 메이크샵. 검색엔진 다쳐 따로 고객이 원하는 건 다 찾아주니까 메이크샵. 쇼핑몰 성공을 위한 마법의 주문 메이크 머니 메이크샵. 안녕하세요 이정현입니다. 목부터 허리까지 근육통 완화 케어 매일매일 집에서 팬텀 메디컬 케어. 목 주간판 탈출증과 퇴행성 협착증 치료 목적을 위한 견인에도 바디프렌드의 의료기기 팬텀 메디컬 케어를 잊지 마세요. 바디프렌드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에듀윈 합격 케이 공무원 공인중개사 취업 합격 케이 6년간 합격자 수 최고 기록 달성 6년간 합격자 한국기록원 공식 인증 2016-17-19 공인중개사 최다 합격 에듀윈에서 합격 케이. 사랑하는 사람에게 뭐라고 하세요? I love you. 그럼 사랑하는 사람에게 주고 싶은 약은 누가 만들죠? I love UU. UU 제약이죠. 당신을 두 번 생각하는 제약회사 I love UU. 사랑하는 사람에겐 잊지 마세요. I love UU. UU 제약. Let's Korea time.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업업 성과 업업 업업 매출 업 한총물을 고려하라 라라 좋아라 라라 싸니까 한총물은 고려잖아 고려 기프트 한총물을 고려하라. 광고 듣고 왔습니다. 송혜리님이 문자를 보내주셨는데요. 네, 요즘 심심했는데 친구들 단톡방에 오늘 들은 썰들 풀면서 아는 척 좀 해볼게요. 감사해요. 뭐 이런 느낌이죠. 아, 단톡방에다 너 그거 알아? 너 중지의 손톱이 제일 빨리 자란다는 건 몰랐지? 되게 얄밉다 근데 우리. 아니면 또 이제 아까 이거는 문자 하면 안 되겠는데요? 전화로 해서 이런 톤으로 전화를 해도 뭐 아니면 뭐 이런 거 사연 같은 것도 너 쌍둥이만 있는 말 알아? 그 브라질에 있는 쌍둥이만 있는 말 모르지? 너 몰랐지? 응. 이거 봐 이거 모르면 안 되는 건데 뭐, 쌍둥이만 있는 말도 있고 그리고 또 그런 너 딸꾹질을 4억 8천만 번 하면 어떻게 될 것 같아? 살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산 남자가 진짜 있어. 68년 동안 살았다? 68년 동안 몰랐지? 너 몰랐지? 아 이제라도 알았으니까 됐다. 그러니까요.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네, 아, 너무 잘 살려주셨네. 박미라님, 새 코너 승승남매 너무 잘 이끌어가네요. 승현이 연기 짱! 아, 딸꾹질부터 시작해가지고 아주 그러니까요. 너무 아유, 좋았어요. 감사합니다. 아, 우주 씨. 오늘 새 코너 어떠셨어요? 너무 재밌어서 네. 오늘부터 이제 다음 주까지 또 이거 썰 들으려고 이제 잠을 못 잘 것 같아요. 아, 잠도 주무셔야 되는데. 그러니까요. 이러다가 났어요. 또 새벽 또 라이브 방송 켜가지고서 또 아, 어떤 썰들이 나올까 또. 그러니까요.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처음이었지만 되게 재밌었어요. 그러니까 너무 재밌었어요. 이런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저는. 좋아요. 저도. 다 챙겨보고 막 이랬던 스타일이었어가지고. 그럼 저는 오마이걸의 Liar Liar 들으면서 우주 씨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주 씨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10시 쏟아지는 봄신상 세상 편한 룸페커. 안녕하세요, 자연인 윤택입니다. 싸고 좋은 판촉물을 찾았을 때 저는 이렇게 외칩니다. 곰봤다! 꽃집 반쪽 선물할 때 공기뿌듯 곰곰이 생각했다 공기뿌듯 반쪽이 쉬워졌다 공기뿌듯 판촉물은 공기뿌듯 대한민국이 좋아하는 패트리스 찐따 패트리스 찐따 패트리스 찐닭 입맛 따라 골라 내 맘대로 토핑 패트리스 찐닭 패트리스 찐닭 품격 있다 신선하다 가맹문의 1566-8312 골라먹진 패트리스 찐닭. 안녕하세요, SBS 월화 드라마 사내맛산의 안유석 김재정입니다. 얼굴 천재 CEO와 정체를 숨긴 말단 사원의 아슬아슬한 사내맛산 퇴사 금지 오피스 로맨스 매주 월화 밤 10시 SBS에서 사내 맞선 볼까요? 창업 비결을 뜻하는 말은 맛도 탄탄 매출 탄탄 탄탄면 공방 창업 성공을 뜻하는 말은 오래가는 맛집 창업 탄탄면 공방 선착순 2,000만 원 창업 혜택까지 탄탄면 공방 소형 매장에서 초대형 매출 신화 선착순 2,000만 원 상당 창업 혜택까지 국내 최초 한국식 탄탄면 전문점 탄탄면 공방에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SBS 생활정보 오늘은 야식으로 여행을 떠나볼게요. 동남아 스트리트푸드 마늘종 고기덮밥 함께 만들어 볼 건데요. 먼저 다진 소고기는 간장, 설탕, 다진 마늘과 버무려 재워줍니다. 달군 팬에 기름을 두른 뒤 잘게 자른 양파를 볶아주고요. 밥을 넣고 소금 간을 해서 함께 볶아주세요. 그리고 옆쪽에 기름을 두르고 달걀을 깨넣어 스크램블 에그를 만든 뒤 밥과 섞어줍니다. 그 다음 다른 팬에 기름을 두르고 1cm 길이로 썬 마늘종과 다진 홍고추를 넣고 볶다가 고기도 함께 볶아주세요. 간장, 굴소스, 설탕, 물을 섞은 양념장을 넣어 볶다가 마무리로 참기름을 둘러줍니다. 이제 볶음밥과 마늘종 고기 볶음을 그릇에 함께 담으면 그럴듯한 동남아 스트리트푸드가 완성됩니다. 지구의 미래를 든든하게 친환경금융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영수와 여행을 떠날까요? 우리 같이 넓은 하늘에 걸린 구름들을 바라보며 환기와 숨을 좀 돌릴까요? 우리 바람 맞으며 하늘 높이 반짝이 남자는 17살이 되었을 때 큰 시련을 겪게 돼 아버지가 건설 현장에서 일을 하시다 사고로 돌아가셨고 어머니까지 많이 아프셨대. 남자는 극심한 스트레스와 우울감으로 모든 걸 내려놓고 하루하루를 보냈어. 그때 같은 학교를 다니던 여자가 곁에서 끊임없이 위로를 해줬대. 힘들지. 나한테 와서 하고 싶은 말 다 해. 알았지? 그 말에 남자는 여자와 많은 시간을 보냈고 때론 창피함도 모르고 하염없이 울기도 했지. 여자는 따뜻하게 남자를 위로했고 때로는 따끔한 충고도 아끼지 않았어. 너 언제까지 이렇게 지낼 거야? 승도 봐야 하고 난 너가 씩씩하게 이겨나가는 모습이 보고 싶어. 남자는 그 말에 많은 걸 느꼈대. 그리고 그때부터 아픔을 털어내고 다시 시작했어. 그 후 여자는 대학교에 입학했고 남자는 형편상 당장 대학교에 가지는 못했지만 열심히 일을 했고 여자의 조언을 통해 나중에 공부도 다시 시작했대. 그러면서 남자는 어느새 여자에게 아주 깊은 감정을 느꼈어. 여자가 아니었으면 지금처럼 희망도 열정도 가지지 못했었을 테니까. 남자는 마음을 고백하기로 마음먹고 말끔히 차려입고 여자의 학교 앞으로 갔어. 그리고 여자에게 이렇게 말했대. 너무 고맙다고. 그리고 많이 좋아한다고. Dear moon, my moon, 가까워지지 않아 첸 걸음으로 따라가도 닿지 않는 달처럼 Oh moon like moon 왜 사라지지 지고 도망쳐봐도 따라오는 저 달처럼 넌 우연일까 눈 맞추던 순간 내 품에 안기에 턱없이 커다란 걸 알아 My, my moon 가지려는 게 아니야 네가 나에게 이리 눈부신 건 내가 너무나 짙은 밤이기 때문에 남의 사랑 이야기에 이어서 듣고 온 노래는요. 재휘의 Dear Moon이었습니다. 오늘은 남자분입니다. KTO님의 사연이었어요. 남자에게 큰 시련이 닥쳐옵니다. 그럴 때마다 옆에서 여자가 남자를 위로해줬고 남자는 덕분에 힘든 일들을 이겨낼 수 있게 됐죠. 근데 꼭 이게 이성이 아니더라도 주변에 이런 친구가 있다? 사람이 있다? 하면은 정말 힘이 되죠. 특히나 내가 힘들 때 옆에서 누군가가 그걸 알아봐주고 알아봐달라고 하는 건 아니지만 그걸 알아차리고 옆에서 막 응원도 해주고 또 응원뿐만 아니라 또 충고도 해주고 하면은 아 역시 이 사람은 진짜 내 사람이다 라고 느껴질 때가 많잖아요. 그런 것 같습니다. 남자는 결국 아픔을 털어내고 새 시작을 했고 자신의 마음을 고백하기 위해 학교에 찾아가서 좋아한다고 이야기를 하게 되죠. 근데 이게 내 사람이니까 이런 좋은 얘기들도 해줄 수 있잖아요. 위로도 해줄 수 있고 그만큼 여자분도 뭔가 계속 신경 쓰이고 이 사람이 빨리 좋아졌으면 좋겠고 이겨냈으면 좋겠고 하니까 그런 말들을 한 게 아닌가 싶거든요. 이렇게 얘기했는데 반전이 있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전 제발 제발 아주 좋은 스토리로 끝났으면 좋겠는데 3915님 힘들어할 때 위로뿐만 아니라 가야 할 길을 다 잡아준 여자분이 정말 좋으신 분인 것 같아요. 아 두 분이 잘 되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요 나도 두 분이 정말 잘 되었으면 좋겠는데 뒷사연 너무너무 궁금합니다. 저는 그렇게 마음을 고백했고 그녀도 저를 많이 좋아한다고 고백을 받아줬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러 현재도 결혼을 전제로 만남을 이어가고 있고요. 지금도 그녀는 제 사랑이자 제 모든 것입니다. She's my everything. You are my everything.

웬디 영수이트, 지금부터는 와니랜드 개장합니다. 월요일 운행 시작해볼까요? 꿈과 환상의 나라, 여기는 와니랜드. 완소 힘내세요, 완디가 있잖아요. 오늘도 파이팅 넘치게 완소만의 에너지 열차 출발! 와니랜드는 여러분이 원하는 모든 걸 이뤄드릴게요. 오늘 자유용권을 받은 영스 가족은 김효준님입니다. 완디, 저 드디어 취업 성공해서 말로만 듣던 첫 출근을 했는데요. 어우, 얼마나 긴장되던지 집에 오니까 온몸에 힘이 쫙 빠지더라고요. 3월에 신입사원 채용이 많아서 저처럼 새로 입사하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영스 상사 우리 완부장님이 우리 신입사원 완소들에게 회사 생활 잘하라고 덕담 한마디만 해주세요. 와, 처음 딱 들어가면은 아무것도 모르고 내가 뭔가 행동을 하나 했는데 아, 이게 맞는 건가? 정확히 답은 없지만 이래도 되나? 내가 지금 말을 해도 되나? 내가 지금 움직여도 되나? 약간 이런 것처럼 행동 하나하나 말 하나하나 다 신경 쓰이잖아요. 아, 저는 사회생활을 연습생 때부터 한 거라고 치면은 연습생 때 들어갔을 때 이렇게 얘기해야 되나? 눈치를 보는 타입은 아닌 눈치를 좀 봤어요. 내가 이래도 되나? 내가 저래도 되나? 막 이러면서 근데 그러면서 저는 약간 저부터 신경 썼어야 되는데 제 자신을 먼저 신경 안 쓰고 옆에 슬기가 목말라 하면은 슬기한테 물 마실래? 이러고 슬기한테 물 떠다 주고 근데 어차피 우리 김효준님도 신입사원 채용이 많아서 새로 입사하시는 분들이 많다고 했잖아요. 전 그럴 때일수록 경쟁보다는 같이 좀 돈독해지면 좋지 않을까, 서로가 서로에게 좀 도움이 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더욱더 으쌰으쌰 할 수 있고 그래 우리 꼭 할 수 있어 이렇게 힘을 낼 수도 있고 하지 않나 싶어요. 전 좀 그랬던 스타일이었어서 경쟁보다는 같이 잘 되자라는 생각이 박혀있는 사람이어가지고. 네, 그러면 우리 와니랜드를 찾아온 우리 김효준님의 소원을 이뤄드리겠습니다. 어, 나야 나 그 완부장. 응, 잘도 있었지. 어, 어디 보자. 이번 달에 그 신입사원들이 많이 들어왔다고? 그럼 또 내가 나서줘야지. 요새가 젊은 친구들이 쓰는 말이 있더라고. 알잘 닦갈센. 그게 말이야. 그 딱 날 두고 하는 말이었거든. 나는 그 신입 때부터 알아서 잘, 딱, 깔끔하고 센스 있게 아주 착착착착 잘했다고. 뭐 아무튼 내가 그 신입사원 꿀팁들 아주 기본적인 거 위주로 알려줄 테니까는 지금 빨리 메모장 핸드폰이든 손으로든 뭐 다 적어봐봐. 알았지? 일단 첫 번째, 아 이거 중요해. 이거는 점수를 딸 수 있는 거지. 인사성. 인사성이 밝아야 내 미래도 밝다 이거야. 인사의 말로 나 자신을 어필할 수 있는 거지. 아주 가장 기본적인 일이야. 밝게 인사하면서 그 어색함도 풀고 그러면 또 점점 사이도 좋아지고 인사라면 기분이 좋아지잖아. 아,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조나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야, 마음 편하게 또 일해야 능률도 오르는 거 아니겠어? 그리고 두 번째, Time is gold. 시간은 금이다. 설마 뭐 학기도 아니고 회사에서 지각한 사람 없겠지. 출근 시간뿐만 아니라 기한 내에 그 제출해야 하는 일들이 생긴다? 늦지 않게 미리미리 해두는 거, 이것도 기본 중에 기본이다 이 말씀이야. 또 마지막으로 세 번째, 중요한 일들은 메모 속에 저장. 우리 머리가 뭐 컴퓨터도 아니고 그 많은 일들을 다 기억 못해. 나도 뭐 맨날 뭐 어제 했던 것도 다 까먹고 그러는데 가장 확실한 건 그때그때 메모를 해놓는 거지. 그러면 실수는 반으로 줄고 칭찬은 두 배로 받는단 말이야. 아, 알아들었나? 오케이 오케이. 아주 좋았어. 여기까지 아주 정말 기본적인 것들만 내가 알려준 거니까 잊지 말고 그 또 그 뭐다 모르는 거 있으면 나만부장한테 찾아와. 오케이 오케이 바리. 김효준님, 당신의 소원은 이뤄졌습니다. 아쉽지만 꿈과 환상의 나라 와니랜드 탐험은 여기까지. 내일도 와니랜드에서 즐거운 시간 보내세요. 김효준님에게는 영세스 준비한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자들이 와있네요. 정진호님, 장인어른이랑 팔씨름을 했습니다. 장인어른께서는 50대임에도 불구하고 와 꾸준히 헬스를 다니셔서 그런지 30대인 제가 3초 만에 참패를 하고 말았습니다. 딸을 지켜줄 만한 괴력이 있다는 것을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아 정말 남자로서는 자존심이 상하네요. 유유로 보내주셨습니다. 아 그쵸. 아 따님을 제가 평생 지키겠습니다. 이걸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어떻게 3초 만에 3조 이걸 하나 시작합니다. 하나 둘 셋 이렇게 된 거잖아요. 아 참 괜찮습니다. 늦지 않았어요. 지금부터 시간 될 때 꾸준히 운동을 하셔서 근력을 키우신 다음에 다음번에 장인어른 심심한데 괜찮으시면 다시 한번 팔씨름을 해보면 어떨까요? 라고 제안을 하시고 그때 이제 딱 멋진 모습 보여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화이팅! 6705님 안녕하세요. 완디. 완디 라디오를 듣게 된 애기 청취자입니다. 다리 수술을 하고 아픈 와중에 완디의 밝은 라디오를 들으면서 회복하는 중이에요. 밝고 활발한 목소리 들으니 아픈 게 조금 나아지는 기분이에요. 완디 라디오 꾸준히 꼭 들을게요. 고마워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빨리빨리 회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 완디가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 2시간 동안 힘드셨던 게 있으면 제가 좋은 에너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든지 365일 찾아와 주세요. 아, 아프신 것도 금방금방 낫도록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우리 6705님 화이팅! 네, 영스위트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끝곡으로는요, 글렌 체크슨스 들려드리면서 인사드릴게요. 2022년 3월 7일 월요일 하루의 완성 완디와 함께 Today was 완디 안녕 BYE